2016년 세계 이동목표 사격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나라 선수들이 26일 열차로 귀국했습니다. 서광 선수는 청년급 남자 개인 10m 이동목표 혼합 사격 경기에서 1등을, 10m 이동목표 사격 경기에서 2등을 함으로써 금메달과 은메달을 쟁취했습니다. 박명은 선수는 성인급 남자 개인 10m 이동목표 사격 경기와 10m 이동목표 혼합 사격 경기에서 각각 은메달을, 50m 이동목표 혼합 사격 경기에서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한편 성인급 남자 단체 10m 이동목표 혼합 사격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동메달을 받았습니다.